그래 나는 없어 버릇장 머리 말해 두 나무도 거대한 거지 내가 죽고 있는 팔 머리 천장에 닿아 우리 욕하던 애들의 머리는 지금 과